꽃순이를 아시나요? 꽃처럼 어여쁜 꽃순이 나의 눈에 있을란게요. 내 곁을 떠나간 꽃순이 어딜 가면 찾을까요? 사랑 꽃순이 내 사랑 꽃순이 꽃 피는 봄이 돌아오면 내 곁에 오려나 꽃순이 꽃순이를 아시나요? 꽃처럼 어여쁜 꽃순이 나의 눈에 있을란게요. 내 곁을 떠나간 꽃순이 찾을까요? 첫사랑 꽃순이 내 사랑 꽃순이 꽃피는 봄이 돌아오면 내 곁에 오려나 꽃순이 내 곁에 오려나 꽃순이.